영원할 줄 알았죠. 난 이별의 연습을 하지 못했죠. 왜 우리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원망도 했죠. 난 이젠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죠. 없다 해도 당신은